Fuck you, I hate you, I miss you, I love you. Fuck you, I hate you, I miss you, I love you. Fuck you, I hate you, I miss you, I love you. Fuck you, I hate you, I miss you, I love you. 오래전에 헤어지지 말할걸, 그만두지 말할걸, 입속에서 맴돈 말. Yeah. 오늘은 할게.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. 네가 미쳤으면 좋겠어. 너는 마지막까지 미친놈이야. Hey. Hey. Hey. Oh. Oh. Oh. 어디서 뭐해 개 쓰레기 새끼 미친놈이라며 남편의 때 맞네 네 습관 목소리 성격 모든 게 이제 내가 기피하는 스타일들이 됐네 아까워 너한테 투자한 내 시간 난 네 삐에로고 너는 날 부르는 김한선 한두 번도 아닌 기념일 언제 또 챙겨 그 돈 아껴서 원피스 피규어 몇 개 더 생겨 야 난 널 키우는 게 아니야 내 차는 네 다리가 아니고 사랑을 드라마에서 배우지 마 몇십 번 내게 사랑한다고 말해도 내 대답은 무뚝뚝 자동응답 모드 물건들이 하나씩 부서지고 널 보면 소리를 지르고 욕해도 분해 못 이겨는 거치게 미치면 네 간에 뺨을 칠 때 아픔보다 이별이 반가워 좀 더 감정을 드러내 끝이 가까워 오래전에 헤어지지 말할걸 그만두지 말할걸 입속에서 맴돈 말 yeah. 오늘은 할게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네가 미쳤으면 좋겠어 너는 마지막까지 미친놈이야 감정 없이 끌어안고 내 사랑한다 말하지마 오늘만큼은 내 생일이니까 yeah. 마지막이 되니 꽃이 나 살아줄래 건너가게에서 반값 세일이니까 yeah. Baby talk to me hard 제발 말해봐 Why we so good to me 생각하니까 그 예쁜 입술로 날 속삭일 때 행복한 내 표정 보면 씨발 진짜 우스웠겠네 Cock twat 더러운 새끼 I took it all in 네 더러운 얘기 I took all your shit 난 알면서도 눈 꽉 감았네 감았네 네 개소리들 전부 참았네 감았네 Goddamn 불쌍한 새끼 혼자 드라마 찍고서 항상 울상인 새끼 그 빌어먹을 드라마 몇 부자야 I'm sick of you 후자한 새끼 네가 아파하는 걸 봐도 아프지 않아 혼자가 될 기분이 뭐 나쁘진 않아 내 욕을 하며 위로받고 싶어하는 탈란을 봐도 이제와는커녕 하품이 나와 어깨 잡고 흔들고 미친 듯이 욕하고 질러 상처 내봐도 사랑했어 정말 Fuck you I hate you I miss you I love you Fuck you I hate you I fuck you 너나 꺼져 오래전에 헤어지지 말할걸 그만두지 말할걸